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압록강 이촌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령출 작사 리명상 작곡인 노래는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일도선 유벌 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적이며 낭만적인 생활 감정을 노래한 전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이른 봄 백두산의 아름드리 나무로 띠를 무어 이촌리 압록강을 굽이돌아 내리면서 전시 식량 중산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힘찬 노력 투쟁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일선을 다그치는 류벌공들의 투쟁 모습과 그들의 희열과 긍지를 생동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복합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에서 석도, 박자, 음조 등에 의한 대조와 가사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되는 오야, 도호야의 정구와 같은 특색 있는 수법들은 류벌 노동을 형상한 노래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면 진달래꽃 피어나리라 어이야차 피어차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김곤을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3 1984년에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됐습니다.